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하여튼 강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유동성의 네. 흐름인데요. 코스닥이 오늘 어저께 아주 강했고요. 오늘 아침도 강했는데 오늘도 흔들거리는 날이에요. 아, 오늘 흔들거리나요? 오늘 흔들거려요. 오늘 아침 좋던데? 아침 좋았다 또 흔들거리다가 뭐 플러스 났다 약간 지금 약간 불안한 거지. 네. 특히 이제 오늘은 코스피는 우리 또 큰형들이 계속 사거든요. 코스닥은 오늘 좀 또 팔아. 예. 이제 규모가 좀 늘었어.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하여튼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시점. 하여튼 우리 전조님 어저께 특집인데 어저께 우리도 PD님이 담당 PD님이 어떻게 안 돼가 뭐 잘못 돼가 어저께 부여도 못 올려드렸는데 뭐 오늘 이거 올려드리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저께 거요. 찾아가서. 꼭 봐야지. 예, 머스트지 머스트. 머스트. 예, 꼭 보셔야 되는데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저 다시 보고 싶었네. 저도 못 봤는데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고요. 오늘 시장 흐름 큰 틀에서 잠시 한번 훑고 넘어가죠. 지금 코스닥 마이너스 지금 네. 700포인트를 앞두고 나타나는 이제 진통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700포인트라는 어떤 그 너도나도 지금 너도나도라기보다는 이제 700포인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700포인트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내리는 거 근데 마이너스 같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하락 이런 네. 것들이 좀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강세 오늘 제일 모직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일 모직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벌써 500억이니까 오늘 1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올 가능성. 코스닥에 아무래도 뭐 그동안에 외국인이 산 거는 사실은 셀트리온이었거든요. 한 그렇죠, 3일간 1,100억 샀는데 그렇죠. 이틀 동안 이번 주 월화 동안 1,100억을 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월요일 화요일 동안 1,200억을 사고 네. 그다음에 또 지금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네.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들이 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수급에서 네네. 계속 말씀드린 유동성의 한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 네네. 수치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 웬만하면 네. 수치 말씀 안 드리는데 3월 달에 384억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왔어요. 전 세계로. 그래서 여태까지 사상 최고. 4월 달에도 10일 현재 벌써 지난달에 180억 들어왔거든요. 네. 이런 유동성. 거기다 이제 개인의 유동성 이런 등등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투신은 이제 돈을 계속 팔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ETF 기준으로 보면 까지 합산하면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와우에서도 요즘 특집을 해요. 네. 3000이라고 마음에 안 드는데 3000포인트 써왔어. 특집하는 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 3000포인트 쓰죠. 네. 계속 ETF 갔거든. 국가 증권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지랄한다 그랬지. 그거는 이제 그쪽 사정이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따라 누만 머투에서 우리가 먼저 2100에서 2700까지 저녁 방송 머투는 2100 특집하지. 예, 네, 그래서 그랬지. 모 방송에서 3000포인트 얘기하는 어설픈 애들 있다 그랬지. 그래서 나 좋아해 그 소리. 했는데 그걸 다음 날 그대로 받았어도만 머니투데이 뉴스도 자 것들이지다 것들이다 똑같은 애들이야 수준이 예. 우리보다 훨 떨어져 그래도 웃겨갖고 역시 방송은 채널 K다 맞습니다 근데 채널 K 다 똑같지 않아 역시 어? 마켓 11이다라는 생각을 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마켓 11을 그래서 모든 코너가 다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너무 많아 네 안 올려주던데 그러니까 네. 자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항의가 왔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려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항의? 화장품이 왜 자꾸 간다고 그러냐 이런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누가 언제 간다 그랬어? 아니 시청자가 이제 화장품 주식이 없는데 자꾸 방송에서 화장품 좋다 바이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자기가? 화장품 좋다는 얘기는 했죠. 그런데 왜 화장품이 왜 좋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자기 뭘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뭘 안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데이터를 잠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램시마로 램시마로 이제 분류가 되는 항목, 관세청 통과 항목입니다. 지금 네. 보시는 거는 관세청 통과 항목인데요. 지금 네. 이제 이게 램시마가 이제 들어있다라고 이제 알려지는 건데, 지금 보시는 이 초록색 선이. 화면 좀 잡아주세요. 우리 정유하나 이성원 대표. 월별 네. 수출 물량입니다. 지금 네. 보게 되면 램시마로 지금 월별 수출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램시마가 거의 10배 가까이. 램시마가 뭐야? 바이 셀트리온 지금. 아, 네, 네.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이만큼 들었죠. 화장품 얘기도 갑자기 얘기를 해. 화장품이 아니라 지금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화장품도 예.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아, 그러세요?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10배로 늘었죠. 올해부터 지금 시작해서 지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출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관 기준으로 지금 네. 놓고 봤을 때. 통관? 물론 네. 이제 이걸 갖고도 또 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그거 DM 열어갖고 한 다음에 일단 물량 보내고 돈 받은 돈 나중에 받은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니 또 회계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거지 끝까지 의심하려면은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끝까지 의심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밑도 끝도 없으나 어쨌든 간에 지금 수출에 대한 물량이 지금 작년 기존 수준하고는 다르게 지금 완전히 폭발적으로 올해 들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추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셀트리온의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 가까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기별로. 그럼 4000억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네. 지금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4000억 이상, 작년에 더블 이상으로 지금 매출이, 그 영업이익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아, 지금 월 1000억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뭐 너무 싸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뭐 그래서 네. 이제 뭐 지금 바이오의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이 데이터에 지금 금관에서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래서 지금 이 4천억 기준으로 시가총액 뭐 20조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뭐 간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보시란 얘기예요. 지금 어떤 근거로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가. 어느 거요? 이제 아, 화장품? 아니 이제 그 셀트리온. 그리고 아, 이제 셀트리온. 화장품을 한번 볼게요. 화장품은 이제 전체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화장품도 코드가 많거든요. 뭐 네. 방향성 있고 저쪽인데 전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품도 지금 보게 되면은 오 세련됐다. 보시게 되면 오! 수출 이거 어느 통계야? 관세청 통계입니다. 이런 거 다 돼? 예. 예.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야.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통계청 주식 사야겠다. 이거 분홍 아니 주황색이래. 그 뭐지? 오렌지는 지금 보게 되면 수익 금액이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초록색이 수출 금액인데 수출 금액이 지금 보게 되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요. 2월 달에 잠깐 줄었죠. 2월 달에는 춘절가 있고 뭐가 있고 있으니까. 네. 그때 이제 조업일수 감소를 해서 잠깐 감소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3월 달에 그 줄어든 만큼에 대해서 그대로도 올라가는 이런 네. 모습이라 화장품도 지금 보게 되면 작년에도 좋다 했는데 이 정도 수출 금액은 그렇게 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이 뛰어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원 대표 대박입니다. 네. 어떻게 저런 것도 다 보이지요. 그러니까 벌써 이성원 대표도 채팅창 좀 열어주세요. 안 보여요? 아, 아니 그 빌딩님한테 부탁하는 거야. 제석천님이란 분이 이런 말 쓰셨어요. 네, 네. 이승원 전문가 이름은 약간 틀리게 쓰였어. 약간 불법인데. 네. 이승원 전문가 많이 숙성대튼탄 느낌 처음 뵐 때보다 따다닥. 그라인더님, 이승원님, 한경에서 2주 연속 1등 하셨는데, 뭐가 뭔지 모르지만 1등 했대. 그리고 또, 숙성, 힙. 예전에 그랬죠, 셀트리온. 하여튼, 이승원 대표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 네. 저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한 명도 없어. 아, 왜 없습니까? 두 명이다, 두 명. 누구? 우리 와이프가 날 좋아하긴 해요. 와이프. 응, 그 다음에 딸내미. 우리 딸은 약간 냉정해서, 우리 딸은, 그렇게 좋다는 얘기 안 해요. 두 번째 남자. 두 번째로 좋아하는 두 번째 앞으로 생길 남자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 친구나 앞으로 생길 남편 우리 딸이 결혼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 아아 아, 네. 진짜 네. 결혼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 딴 거 다 네. 필요 없어 우리 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결혼 한 번만 해라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죠 네. 뭐 여러 번 해서 뭐 나쁠 것도 없고 요새 네. 네. 그죠 하여튼 거기까지 하나 하겠는데요 네. 그 제가 화장품 얘기 제 뭐냐면 화장품이 네. 올라갈지 떨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다만 이제 이성원 대표가 보여준 거는 앞서 화려하게 역동적인 화면을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여튼 그 시장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모레퍼십이 될지 뭔지 모른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네. 분명한 것은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지금보다 작년 제가 딱 14개월 전에는 12배가 커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8배 정도 화장품 시장이 커진다. 화장품 마켓 사이즈. 마켓 사이즈. 그것까지는 네. 제가 부가모라 그래도 말씀드리셨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겠느냐. 저는 아모레퍼십이 400만원 곧 찍을 거라 보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200만원 안 가겠느냐. 150만원 안 가겠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그죠? 그래서 지금 올랐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뭐 유동성이라도 뭐 근거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전지현이 코어가 얘기한 대로 네. 그거예요. 핵심은. 전지현 앞에는 붙여줘야죠. 뭐라고? 넘버 투? 넘버 투로 꼭 말씀 주셔야죠. 누가 이제 그런 거 아니야? 누가 넘버 투래? 넘버 원이야? 이런 거 아니야? 아니죠. 그런 분은 아니죠. 마영님이 계시잖아, 마영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레벨이 아닌 네. 방향성이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방향성, 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성을 누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돈이 쏠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계속 그런 흐름에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뭐 특정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알 수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애널리스트들, 키움증권의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리고 키워드리면 전문가분들이 정확한 또 매매 시점 많이 잡으셔요. 그러니까 저희 이 시간도 1부도 좋지만 요즘 2부가 난리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부 시간. 그래서 우리가 2부를 잘 안 올려드렸거든요. 네. 돈이 많이 들어갖고 DB가 근데 자꾸 올려달라는. 2부는 좀 네.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돈 많이 들어. 네, 돈이 많이 들고 네. 그리고 또 돈도 들고 네. 그리고 또 시간도 들고 시간도 들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2부는 좀 곤란하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 너무 좋으면 2부도 2부는 선별적으로 밥 사주고 그러면 밥 사주면 저의 권한은 아니군요 그럼 그렇지 내가 저는 밥을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성훈 네. 대표는 아침을 거하게 먹는 대신에 네. 저녁 한 8시 6시까지 밥을 못 먹고 네. 저는 첫 곱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첫 곱기가 12시 40분 돼야 먹어요. 저는 먹을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화장실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엄청 바쁘게 사는데. 그런 건 좀 많은 분들이 성원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만이라도 너무 이승원이만 좋다 그러지 말고 2학년에도 가끔 똑바로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네. 한번 올려주셔야죠. 그죠? 사장실, 회장님실에 사장님실에 하면 전화도 걸고. 근데 전화하는 사람 네. 제가 화면도 못 봤어. 성원에. 그러면 전화하면요. 네.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와요. 그럼 사장님이 있다가 듣고 있다가, 그래? 그럼 팀장한테 전화하거든요. 팀장이 또 슬쩍 저한테 와요. 네. 한 명도 한 번도 안 왔거든. 네네. 저는 전화를 한 번도 안 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고요. 본론 들어가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합니다. 네. 다음 코너입니다. 매주 주말 직전 하루 주말 마이너스 1회 우리 하는 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야지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소식을 일단 리뷰하는 시간이 네. 되는데요. 오늘 어떤 분이 다시 한번 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분 저기 지금 보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키움증권에 안방만이 아니야. 이거 아니기 때문에 그 술 좋아하시는 분. 그렇죠. 술. 광고 모델. 네. 키움증권의 주류 광고 모델. 네, 네. 네. 김수영 앵커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학연 앵커는 네. 쿨하게 사랑해요. 그리고 주류 PPL도 우리 기대는 제가 나올 때 앵커님 네. 이러시면 앵커님 네. 제가 보기엔 전화 앵커님이나 다 우리 슈퍼 중이 아니라 이제 저 밑에 의리거든요. 네. 물길 좋아해서 소용이 없어. 아 정말 돈이 안 돼. 물길이라도 좋아해야지. 아, 예. 아니, 어떤 얘기 할까요? 아 예. 네. 앞서서 화장품도 말씀하시고 아마 바이오도 네. 말씀하셨을 것 같고 그냥 이번에는요. 증시가 올랐습니다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주식 시장이 과연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동성 장세라는 점이 제일 맞을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키움증권의 리포트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핫하게 얘기를 한 분이 있어서 요 리포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SNS도 정말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질문들도 얘기하면서 네. 그 질문은 바로 제가 패스를 해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저는 이영커님이 좋은데. 의리라도 좋은데. 네. 예. 이 제목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글로벌 유동성 파티타임 현재는 11시다. 네. 여기에 한국이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쭉 해보면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사상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네. 점에서 답은 노였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뭐냐? 유동성 장세라고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인 우리는 이를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동성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7시부터 12시까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는 11시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이전까지는 우리 한국이 참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돌리고 있다. 왜냐하면 오를 만큼 오를 주식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에 있고 현재의 유동성 장세 시각은 11시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그 남은 한 시간 유동성을 우리 한번 신나게 즐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즐길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는 증권주와 건설주, 성장성이 검증된 중소형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유동성 장세다 하다 보니까 아마 월요일인가요? 우리 은행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가장 좀 뭘까요? 주변 환경이 여의치 못한 게 은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강세를 보이면서 네. 정말 돈의 힘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얘기가 됐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그분이 SNS를 통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멋짐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티 연말까지죠? 전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11시부터 12시로 넘어가는 게 올해까지인가 이런 것도 이거 궁금하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빨간 줄로 쳐놨는데 지금 기관들의 매도 강도 줄어들지 않고 펀드 화면도 그렇게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궁금해요. 왜 기관들이 파나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얘기가 되는 게 롱숏 펀드들이 아마 지금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박살났지. 상당히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살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SNS, 요즘 SNS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이야기들 많이 해서 보니까, 쇼포 지점 빨리 정리하세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라는 얘기도 많이 돌았었는데, 네. 예, 결국은 돈의 힘으로 올리고 있고, 이것은 국내의 흐름이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의 돈의 힘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현재 장세에 대해서 어느 뭐 경제 채널에서 3천까지도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거 지금 과열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그 뭐 경제 방송에 또 출연했던 친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시간대 하는 사람이 나잖아. 아니, 경제 아니, 어떤 분 3천포로 얘기를 하셨지? 본부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우리 머니투의 본부장님 3천에 안 나고 3천에 하다 5천 쏘지 그냥. 5천은, 그러면 옆에 부르는 거야. 5천은 위에 계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왜? 위에서 3천을 얘기했는데 어디 5천을 감히 얘기해. 아니죠. 다 뜻이 있는 거죠. 아니, 3천이. 아니 그런가? 저는 오늘 보면 여태까지 보는 레포트 네. 중에서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어. 네. 왜냐하면 이제 얘가 틀리면 얘를 갖다 그냥 엄청 항의하면 되거든. 네. 노무라가 오늘 얘기했잖아. 노무라 아무래 500만 하면 슬쩍 불러주잖아. 네, 아무래 슬쩍 불러주잖아. 기억나죠? 제가 네. 2013년 겨울부터 작년 초부터 12배 얘기했을 때 시장 12배 했을 때 보면 그때 9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럼 1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우리 계산했을 때. 가뜩이나 노무라가 네. 틀리면 욕은 네. 따따블로 먹는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500만 원까지 나왔는데 두고 보자. 떨어지기만 네. 해봐. 이제 노무라 앞에 가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해야 돼? 그 할복도 퍼포먼스하고 어르신들 나셔야지. 이거 들르면 들어가는 칼로. 들어가는 칼로. 어머 연합도 나오셔야지. 네, 가스통도 좀 이렇게 던지고. 네, 계속하죠.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듣고 싶어서 네.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증시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클라이막스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물이 들어온 건지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기관들의 매매 국내 자금에 대해서는 결국은 펀드 환매로만 정의가 될 수 있는 건지 막 이런 얘기들 종목을 많이 말씀은 하셨지만 이젠 지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데요. 이성 대표 그게 그러세요. 지수가 뭐 중요한가? 네. 그래도 지수가 대표가... 올라간다고 돈 벌 것 같고 내려간다고 문제가 뭐냐면 지수에 저는 이제 사실은 방송국에서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도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출연해서 하긴 하지만 네. 지수 갖고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아니 3000포인트 얘기하셨다며. 아니 그건 이제 그럼 왜 방송에서 옆에 앉으셨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향성에는 동조한다. 하지만 네. 지수가 뭐 얼마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수 간다고 돈 버나요? 상관없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지수가 가는 거하고 왜? 갈 때 더 소외다게. 왜? 남들이 가는데 나만 못 보이거든. 그러니까 네.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내려가면은 그냥 내려가는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뭐랄까, 항공모함이 턴하는 구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이 방향성을 완전히 정해서 완전히 이제 크러쉬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구간이 아니라면 네. 저는 그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시장에 대한 판단을 굳이 내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온갖 요인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온갖 뭐 어느 날은 갔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판단에 대한 쪽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기업이 될 것이냐, 기업이 이제 어떤 데가 좋아지느냐,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레벨 갖고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럼 저도 이렇게 오세요. 네. 이제 그 이남용 그 저기 팀장이잖아요. 네. 삼성. 상당히 똑똑하죠. 네. 똑똑한 센스 있는데. 센스. 굳이 따져보면, 우리 마형님의 아래다. 농담이 아니라 마영님과 전전님의 아래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전전님이 얘기한 걸 말만 슬쩍 바뀐 거거든요. 11시라는 거. 시기적 우리 또 전전님이 줄곧 얘기하셨잖아. 마영님의 뜻을 받아. 리서치 센터장, 회장님, 사장님, 회장님 뜻을 얘기했잖아요. 6월 정도. 그래서 아마 2, 3개월이 11, 12시를 얘기하면 이남용 팀장은 뭐 연말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키움에서 이 시간에 월급 받고 있으니 키움증권의 시각은 6월 정도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저께 얘기 나왔잖아. 다시 한번 보시면 코스피는 2150, 코스닥은 750 정도 언저리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 일단 상반기 언저리에.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은행주 얘기하시면 은행주는 어떻게 오늘 올라가면 왜 올라가겠니 어저께 쉬었다가 전재님 얘기했잖아, 어저께. 유럽 사람 보기에 은행주 보더니 좋더라, 이거잖아. 그렇죠. 그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얘기했죠. 그렇죠.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은행, 우리 국내 은행들이 주는 배당. 왜냐면 지금 네. 스위스는 10년 만기 국채를 마이너스로 발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마이너스 발행하는 국가는 그리스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만큼,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자금이, 그러니까 네. 내가 마이너스 국채를 산다? 이거 사자마자 빨리 누구한테 넘겨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빠른 팔아야 되거든요. 네. 사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과연 그거를 또 사는 놈들은 뭐고 그렇다면은 네. 그만큼 돈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걸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국 주식 사는 게 차라리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PBR 배수 보게는 우리은행 0.3배에다가 그리고 배당도 주고 뭐 이런 정도면은 뭐 마이너스 국채 사는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뭐 선택 문제인데 하여튼 중요한 건 어제는 이제 그 전전이 얘기했고 저는 슬쩍 발당한 게 저는 이제 더 쉽게 생각을 하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워킹 데드 드라마에서 워킹 데드 영화에서 레지던트 이블의 그 지금 좀비들이 몰려 들어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저같이 네. 좀비 영화를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네. 확 나닿는 비유가 아니야. 아니, 그렇죠. 영화를 좋아하고 젊으신 분들이랑 전제를 깔았잖아. 그게 뭐 다시 말할 수 없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비유, 뭐 그런 게 없을까요? 저도 좀비 나는 이번 시장을 뭐라고 네. 비유를 했냐면. 네. 그건 얘기했잖아. 나는 지금 여름에 아까 나왔잖아. 물 들어올 때 노점다. 그 얘기지 뭐야. 아, 그, 이제, 아니, 이제. 지금 아니, 연차 드신 분은 솔직히 그지. 일사후퇴 중간군이 밀려 들어오는 거 그거지 뭐. 저는 이제 기네스에 표현을 했거든요. 기네스 맥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술 얘기, 난 술 얘기하면 무슨 이해가 안 되잖아. 나는 뭔가 좀비 얘기하면 머리가 쫙 덮여. 좀 뭐 좀비 그 더러운 거 어떡하라고? 나 이 생각밖에 안 해. 더러워? 더럽죠. 좀비가 더러워? 더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계가 안 되지, 좀비에. 뭐라 그러냐면, 프리미엄 맥주는 거품이 진합니다. 오래 가죠. 기네스는 심지어 거품 내려고 그 안에 볼이 들어가 있어요. 캔 안에. 네. 그러면서, 아, 지금 시장은 거품이 진한 프리미엄 맥주 같은 시장이니까 거품을 즐겨야 된다. 이 거품을 빼면 맥주가 맛이 없어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거품을 빼면 주식시장도 이게 뭐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을 지금 즐겨야 되는 그런 시장인데 그 거품이 사라지는 시그널은 줬잖아요. 이미. 누가 줬습니까? 전재님이 어제 녹화 방송을 보란 말이야 어제 녹화. 어제 그 녹화가 못 돌아가서 지금 문제잖아 지금이야. 네. 오늘 중에 또 주신다 그랬으니까 피디님 네. 약속하셨으니까요.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전재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뭐라 그랬어요? 유동성 환경의 전환. 네. 그게 시그널 줄 거다. 그 시그널이 나오면 여러 가지 멘트가 나올 텐데 그걸 누가 얘기했다? 마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전재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우린 전달자 역할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잖아. 답이 나오는 거다. 예. 아 역시 리얼한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네. 어떻게 나올지 이제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데 그래도 듣고 싶은 게 바로 네. 이 시간대 매력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나 이렇게 보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좀 보여드리고 지난번에 말씀할 때 저 이거 꼭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가져왔어요. 네. 네. 네. 요거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보고 네. 갤럭시 S6 엣지입니다. 보세요. 네. 보셨어요? 네. 우리 언박싱 영상 요새 했는데 네. 네. 네. 또 직접 네. 아까 이거 보면 예. 네. 네. 근데 이거 저 못 열어요. 제 게 아니라서 왜냐면 지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 화면은 보이잖아요. 네. 화면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네. 이게 네. 지금 이제 저 지금 그 저거 없죠? 네. 그 어떤 거 뭐지? 그거 뭐 엣지 이쪽으로? 아니 예. 저거 뭐죠? 뭐. 이거 덮개 아, 이거. 케이스 케이스 말고 뭐 필름. 필름을 누가 붙였더라고. 이거 지금 붙인 건데? 예, 그 예. 필름이 있는데 양 옆으로는 안 돼요, 안 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는 놈한테 여기까지만 예. 붙이는 게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양 아는 놈한테 예. 글래스인데 예. 막 휘어져요. 글래스 예. 필름인데 막 휘어지는 게 있어요. 오오오. 그래서 이제 글래스 아, 필름 우리? 그거를 빨리 만들어서 하면 그 빨리 만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친구가 지금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 거기 회사가 어딘데? 아 그 비상장사입니다. 비상장사. 네, 비상장사인데 네. 거기에서 또 이제 그 납품 받는 친구예요. 거기서 납품을 받는데 그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라 저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균이 그 붙이는 사람이 참 어렵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걱정하고 앉았어요. 야, 없는데 이게 뭔 상관이야. 빨리 만들어. 그 얘기했는데 저 갤럭시 S6를 보면서 네. 필름을 빨리 내놓는 만약에 슈피겐이 뭐 내놓던 어디가 네. 내놓던 그걸 내놓으면 거기가 히트 칠 것 같더라고. 아, 여기를 보면서 느낀 게 네. 그거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예. 필름이 여기는 네. 붙여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커브드가 안 된 예. 거예요. 커브드를 커버할 수 있는 필름. 예. 예. 근데 저게 일반 플라스틱 필름은 저게 안 돼요. 근데 뭐 어떤 게 되냐면 그러면 글래스 필름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휘어진 강. 네, 아. 강화유리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유리인데 그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있는데 네, 있어요. 품절돼서 네. 못 샀을 때. 아 품절돼서. 품절돼서. 근데 그거를 아, 지금 그래요? 만들기로 예. 했거든요. 예. 내 장에 잘 없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고 해서 아 이거 뭐 말도 많지만 그립감.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여기 기능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불도 나오고 라이트도 나오고 뭐 같은 것도 뭐 내용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 게 아니라서 참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능을 다 충분하게 숙지를 못 했어요, 이분도.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텐데 네. 지금 아마 지난 금요일이었죠. 갤럭시 S6는 출시가 됐고 그러니까 판매가 시작이 됐고 애플 워치가 나왔어요. 네. 예. 그러면서 뭐 예약 좀 동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인을 매료시켰다라고 기사도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그러니까 그 이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제가 여기를 네. 연결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예. 뭐 일단 호응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네. 뭐 장단점 살펴보니 지금 보신 대로 이렇게 예 얇고 간지나고 네. 얇아가지고 이게 톡 튀어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립감 괜찮고 지문 인식으로 해서 되고 확실히 내 지문이 그 본인의 지문이 아니면 안 되는 거 확실하게 봤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요쪽에서 보이는 요 기능이 보니까 엣지 라이트닝, 피플 엣지, 뭐 정보 모음, 야간 시계 이런 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줄줄줄 나오나 네. 봐요. 이걸 봐서 내 관심지 목표가 도달 딱 뜨는 거지. 이사람도 얘기해서 이제 영문도 그렇죠. 그런 기능은 나오는 거지. 목표가 도달 영문에 갖고 목표 구도라면 엣지만 딱 뜨게 만드는 거지. 엣지만 딱 뜨게 나와야죠. 당연히 상관없이 나오겠죠. 띵띵하고 볼만 볼 들어오는 거지. 이게 엣지에서 개발하는 놈 호재지 호재. 호재죠. 호재. 네. 엣지만 나오는 거 센스 있는 장. 직원이 예. 직원이 개발하면은 악재지. 그런가? 일만 늘어나잖아. 만들자.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아, 그렇게 쓰면 되겠구나. 네, 예, 요렇게서 네. 해서 뭐 이렇게 뭐 지금 국내에서는 뭐 어떤 얘기가 있다 없다 얘기가 있다 어쨌든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그때 이 앵커님도 말씀하 두 분의 앵커님 말씀하실 때 이거 얼마나 많이 팔리는 거 봐야지 이거 삼성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물음표? 저요? 네. 저는 안 사죠. 안 사요? 저는 안 사요. 왜 안 사요? 저는 그냥 삼성 거 싫고요. 저는 그 아이폰이나 뭐 넥서스 이런 거 오리지널 사죠, 저는요. 네. 단순히 그거.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으시구나, 애플 쪽이. 욕 먹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전 세계 스마트폰은 두 개가 있어요. 예.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은 갤럭시 했는데 얼마나 그러면 역시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부회장님이 정말 통통의 큰 분이야. 확실히 알았어. 갤럭시란 말을 포기했잖아요. 갤럭시가 왜냐면 다 갤럭시 했는데 전 세계는 아이폰이랑 갤럭시 아이폰 아니면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스트 원 오브 그냥 하나의 스마트폰인데 그래갖고 이번에 일본에서는 갤럭시 안 말고 일본에 이번부터 갤럭시 삼성이란 말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냥 갤럭시. 네, 일본 삼성이란 말 안 씁니다. 중국은 갤럭시란 말을 안 써요. 그리고 다른 이름 바꿨잖아요. 중국 이름 오늘 뉴스 보면 나오거든요. 그만큼 통이 크게 여태까지 이름으로 승부하는 건 이제 졌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고 밸류를 중시하니까. 중국가 똥값 쓴 거 다 알잖아. 당연하죠. 예. 아, 제가 돈 버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진짜 주식이랑 상관없이 잘 들으세요. 전 진짜 미루하는 얘기 하는데요. 요즘 정말 유일하게 돈 버는 비즈니스 하나가 그러니까 두 번째 거를 얘기를 하는데 아이폰 있죠, 아이폰. 네. 아이폰 4S입니다. 4S가 우리나라에서 한 3, 4만 원 애들 막 사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중고 업자가 사가는 가격이 한 17만 원 정도 된대요. 중고 업자가 회수하는 가격이고 예. 그거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갖고 가는데요. 베트남에서 수리하는데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든대요. 그러면 원금이 약 20만 원대 정도 되잖아요. 그게 지금 캄보디아에서 35에서 40 정도 팔린대요. 왜냐하면 거기 그 나라 두 나라가 뭐 공식 아직 출범에 출시가 안 되나 봐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일단 돈을 벌고 돌아올 때 벌어갖고 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불법이라서 말 안 해. 진짜로 진짜로. 이거 나중에 있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네. 누가 나보라. 형님 다 힘내고 그러더라고. 들었죠. 진짜로 들어서? 네. 못할 것도 없지. 다 해야지. 저도 나중에. 네. 그럼 두 번은 큰집 가세요. 요거는 그거는 큰집 가는 거거든. 큰집. 아 그래요? 네. 그거 좀 그거구나. 명의는 형님 앞으로. 네. 아, 예. 아, 그러고 이제 나온 게 이제 예약 판매 들어간 애플워치는 네. 2천만 원짜리 이상 있었잖아요. 그 중국에서 네. 다 팔렸다고 그러대요. 네. 예, 예약 주문 다 들어왔다고 그러고, 네. 이번에 이걸 보니까, 저거, 네. 요것도 한번 봤어요. 이거를 한번 보니까, 네. 일단 스포츠형의 애플워치가 가장 그 인기가 높았다고 얘기를 거?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봤었던 저희 얘기했었던 스마트워치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스포츠형이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 이거는 지금 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트위터도 이거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볼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도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아 지도 조그맣게 해주고 저기서 뭐가 안 됐어? 너무 조그매요. 눈에 보이지도 않게. 그리고 이게 쭉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넓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이거 자체가 작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기도 하고. 저 기능은 예. 내가 보기에는 전 제일 좀 이상한 기능인 것 같고. 온도도 이렇게 네. 좀 보여주고 앱도 몇 개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 쪽 이러고 심박수나. 가장 핵심은 헬스케어 아니겠어요? 예, 저 운동 앱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운동 앱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네, 모양도 네모네 같고. 예, 사시겠어요? 저는 근데 바로. 주문 엄청나게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 사죠. 아, 우리 와이프가 사준다 그랬어요. 아. 네. 와이프가? 네. 그러니까. 예. 사준다는 건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 요즘 정말 계속 표현을 하죠. 참 징그럽게도 IT 안 간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하나의 좀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해요. 네. 근데 두 분의 반응을 봤을 땐 별로 안 그럴 것 같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폰이 네. 얼마나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웨어러블 기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결론은 SK 하이닉스다. 갖고 있어요. 하여튼 저는 모든 반도체나 쓰임새가 예, 뭐 물론 그 조금만 메모리 조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간에 그런 쓰임새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널리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반지에도 조금밖에 나중에 메모리가 다 들어가는 나는 거고. 거기에 네. 고쳤는데 그거 아마존 비서 서비스. 뭐 아마존 비서. 아 그거? 네, 네. 그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훈 대표 그 정도 되면 뭐 세상 많이 바뀌는 거죠. 그 에코가 네. 왜냐하면 에코가 이 인공지능의 출발이기 때문에 네. 이 인공지능으로 뭐 예약해줘. 그리고 요즘에 1인 가구, 지금 요즘에 BJ 애플 ETL인 가구 가는 거 보세요. 네. 1인 가구에 대한 증감 이런 거 이제 가는 건데 1인 가구는 외로워서라도 그거 살 것 같아, 나중에. 네. 왜냐면 집에 가서 정말 혼자 살다 보면은 집에 가서 말 한마디를 안 한대요. 그러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비서관의 역할이 뭐예요, 거기서? 가서 안녕하세요 에코, 이렇게 해줘요? 아,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얘기를 네. 해주는 거죠. 아, 나 오늘 그 날씨 어때? 그럼 날씨에 대해서 검색해주고 나 예약 좀 해줘. 그리고 몇 시에 들어올 거니까 밥 좀 해놔. 아마존 에코를 보여드릴까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이런 거죠. 요즘 보면 그 SNS 중에서도요. 네. 그 감정을 서로 아우러주는 서로 개인의 소통, 개인 간에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한테 해주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한 10년 전에 보면 애들이 그거 했었잖아요. 어린애들 그거 못 키웠죠. 애들. 조그만 거. 한때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한 2, 3년. 이게 뭐지? 그 강아지 키우고 있었잖아요. 아, 다마고치. 어, 다마고치 네. 유행했었잖아요. 네. 네, 다마고치 맞아요? 예, 예. 네. 일본에서 나온 거 맞아요. 일본에서 네. 뭐, 온갖 애들이 전쟁에 다 썼잖아요, 우리나라 애들도. 그런 게 SNS였고, 사람들한테 말 걸어주고, 감정 표현해주고,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무슨 색 옷 입으면 좋을까? 그럼, 아, 오늘 뭐 주인님 뭐뭐 입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SNS에서 미워서 엄청 새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화면 그러니까 좀, 종교하는 이성은 대표. 기기가 인공지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네, 예. 아마존 서버가 인공지능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 데이터 이런 것들 다 취합을 해서 인공지능이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집에 가서 나 오늘 뭐 물 좀 뭐 들어가기 전부터 아니면은 뭐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 밥 좀 해줘 그러면은 뭐 이제는 밥 해주고 가스 켜고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음악 좀 틀어봐. 뭐 오늘 우울하니까 좀 뭐 발라드로 좀 틀어봐. 네. 오늘은 좀 클럽 파티 음악으로 좀 틀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야, 오늘 그 다음에 뭐 해서 뭐 주문 좀 해줘. 아니, 뭐 아마존 그거 뭐죠? 그 버튼. 그거 말고도 그냥 주문 좀 해줘. 그러면. 뭐 이런 거 주문 좀 해줘 하면 얘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그렇죠. 카드 번호 넣어놓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생활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집에 가자마자, 야, 텔레비전 하고 꺼. 그럼 음악 틀고 몇 시에 꺼. 아니면은 뭐 집에 오자마자. 그리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샤오미가 네. 모든 제품에 지금 다 와이파이가 되게 무조건 다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앱에다가.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샤오미 공기청정기도 다 되죠. 체중기도 지금 와이파이로 되죠. 네. 그 다음에 지금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제품들, 가전제품들은 다 이제 그러면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텔레비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텔레비전이 아니라 이 제품이, 이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구글 레스트도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결국에는. 레스트, 그렇죠. 레스트, 네. 온도, 구글 레스트도 이거하고 네.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기기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음성 인식이 중요해지고, 카메라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왜냐하면 그 기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은 구글 서버에, 이제 아마존 서버에. 그러니까 예전에 자동차도 애플 에디션, 안드로이드 에디션 이렇게 나눠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서버도 뭐 아마존 서버, 애플 뭐 시리, 뭐 애플 서버, 그다음에 뭐 구글 서버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의 인공지능을 쓰느냐로 에디션이 갈리는 아마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역시 들더라고요. 역시 공학도. 역시 이성 대표는 세상을 보는 세상을 맡기고 뭐, 세상을 맡기고 미래학자로 택하니까 그냥 기싸다가도 꽂히면 네. 확 360도 바뀌는 대표죠. 그럼 대단한 짓이야. 이게 이래야지 주식으로 유연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되시는데요. 주식 이런 사람이 네. 좀 유연하게 생각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거 그 애플의 주요 기능이 시리잖아요. 네, 시리. 시리를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좀 적극적으로 쓰는 애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사진 찍고 야 페이스북에 올려? 그럼 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서양 애들은 엄청 쓰거든요. 네. 근데 시리 그리고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 쪽은요. 구글 플러스가 있잖아요. 구글 플러스도 그게 엄청 기능이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요. 근데 다만. 예전엔 별로는. 아,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영어가 좀 되면 더 훨씬 잘 되죠. 그러니까 그 음성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주는 것들, 이게 엄청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된 기술 있잖아요. 네. 그 한글이면 한국 인식, 그리고 그런 서버나 그런 것들. 그리고 나를 또 계속 늘 말씀하면 보안이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그걸 보면 이제 예를 이런 거죠. 내가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자친구 어떻게 다시 만나 여자를. 그런 얘기까지 이제 된다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여자친구랑 사적인 이고 남자친구랑 사적인 얘기가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안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가 서버에 들어가는 순간 프라이버시 핵심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강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다 고정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늘 이제 이성훈 대표 때 배우잖아요. 이성훈 대표 제가 예전에 저건 무슨 빨가벗는 여자애들이 이런 X냐 했더니 또 엄청 올라가더니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상황 갇혔죠?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나는 이성훈 대표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아프리카 TV를 얘기를 했겠어요. 고마울 뿐이죠. 그게 얼마나 위험성이 있어. 지금 어안이 벙벙. 빨가벗은 여자. 어저께 상황가 들어갔잖아요. 어저께 그잖아요. 어제 상황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희 방송 보시고 저는 잘 모르지만 이성훈 대표가 이렇게 유연한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아까놓고 얘기해서 나스미디어를 제가 여태까지 20년 업계에 있었지만 나스미디어를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요즘은 어디 가서 나스미디어 전도사가 됐어요 제가. 저도 여기서 알았어요. 이성훈 대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성훈 대표. 그잖아요.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대표님 밥 한번 사셔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데? 내가 받아 먹어야 사야 되는 분위기로. 네. 저도 좀 유연해지고 네. 떠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참 우리 IT가 좀 갈 길이 머네요. 할 일도 많고. 갈 길이 그래서 더 기대도 되고. 갈 길이 멀지만 이제 단점도 있죠. 갈 길이 먼데 아까 이제 아마존 얘기 나오셨잖아요. 나왔잖아요. 아마존 하나 갖고 우리 주문하는 것도 막 들어가니까요. 궁극적인 거는 이제 소위 그 OS라든가 그 누가 플랫폼으로 갖고 가냐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갤럭시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기다 투자를 했으니까 중국에 엄청 투자했는데 갤럭시 S6부터 중국에서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안 쓰는 거예요. 아깝네.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아프지만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좋은 결정이었지만 그만큼 진 게임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뭔가 삼성도 그래서 더싱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네. 그런 걸 갖고 앞으로 좋아지를 기대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종려는 부회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난 진짜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게 뭐냐면 야 자기 전에 네. 야 그런 거 다 끄고 싶잖아요. 가스도 점검하고 집안에 문 잠겨 있는지 네. 아니면은 그 텔레비전에 그 텔레비전도 끄고 싶고 그 뭐야 IPTV 연결하는 그 뭐야 그거. 그러니까 불 꺼 이러면 그냥 전부를 네, 꺼지게 해달라는 나, 거잖아. 다 그냥 꺼라 이러면 다 알아서 지가 다 끄고 네. 최저 전력으로 딱 낮추고 얼마나 네.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해? 거기다가 잘 해봐라. 그걸 잘 똑똑해지면 세상에 저희 같은 사람 뭐가 필요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면 이런 거지. 뉴스를 잠깐만 뉴스 다 봤을 거 아니야. 어. 그러다 보니 오늘요 뉴스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어디 가서 저 비터 오면 빨리 바카스 그 광동지역 사세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 그리고 사료를 안 먹여 다 사줄게. 그래갖고 어저께 광동이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간편 송금 시스템 그 시장에 진출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안 나고 걔가 있고 다 얘기해 줄 줄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고 수수료도 안 들고 간편 송금 시스템 비타 500. 네. 아 네. 뉴스도 다 해석해 주고. 그런 기업을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송금. 점차적으로 게을러지게 하는 IT 기가 있다면 요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그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 노무라 증권에서 아모레퍼시픽 얘기 잠깐 좀 해주세요. 노무라의 그 보고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좀 잠깐 찾겠습니다. 네. 오늘 가스공사까지 가네. 가다하다. 아, 가스공사 아니야. 엊그저께 또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디셌거든요. 네. 아, 근데 이게 바로 유동성의 힘이죠. 왜냐하면 네. 가스공사는 아닌 말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네. 심각해질 경우 유동성 운운까지 했었잖아요. 네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감사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니까 이게 뭐 유동성의 뭐 전형적인 흐름이다 보셔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장 할 때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의 힘이 넘쳐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가 보면 딱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웬만한 주식은 그냥 갖고 있으면 다 올라가는 그런 장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 그 주식 몇 가지만 같이 좀 보면은요. 이제 최근에 보면 뉴스로 인해서 가장 강력하게 올랐던 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급등했던 주식. 그러다 물론 조정 보였는데 그 보면 한목금으로 우리 형님과 누님이 만났던 그죠? 네. 그잖아요. 우리 이성원 대표가 또 전화하는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이랑 같이 손잡고 올랐다가 며칠째 쉬고 있죠. 조금 2-3일 쉬고 있잖아요. 좀 쉬어야지. 그러면, 네, 근데 당첨되고 가야죠. 네, 저는 그것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전에도 여전히 똑같아요. 전 시장을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유동성 언젠가 꺾인다는 거죠. 네. 11시가 됐건 12시가 됐건 뭐 그 6월이 꺾이건 8월이건 언젠가 꺾이잖아요. 네. 꺾이면 다 떨어진단 말이죠. 아무래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거란 말이죠. 다 뭐 섹터는 안 떨어지게 해서 다 떨어지죠. 그러면 그 업종별로 이거 전 이제 조언을 드린 업종별로 그 와중에서 제일 그래도 좀 안전한 거가 좀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다 똑같더라도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설에서는 현대건설을 좀 좋아하는 거예요. 왜? 예, 뭐 중국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보면 오늘 5% 처음에 AIB 5% 얘기했다가요. 뭐 10%까지 못 뺐다가 지금 여기 나는 게 4.7%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가입국이 늘어나니까 마켓셰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걸로 악재도 있고요. 중동도 이란 기대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중궁동에 많이 진출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와갖고 공사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저는 그래서 백화점은 아마 그럴 거예요. 현대산업 이건 뭐건 특히 백화점은 요새 매출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백화점 말씀드리는데 현대백화점도 실적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대한민국 정부에서 늘 말씀드린 삼성동 외국인 특구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대산업이 됐고 뭐건 간에 어떤 백화점 사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삼성동에. 그쵸. 그 새로운데 더 크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 같이 올라갔지만 마지막 시장이 꺾이면 그래도 백화점 중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잘 거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제 생각뿐이고 시장은 다양한 시각들이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좀 그렇게 뭐 어떤 지금 다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겠지만 나중에 떨어질 때 덜 떨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돼요. 노무라 찾으셨어요? 네, 지금 노무라는 사이트에 안 나오네. 네. 그게. 네. 노무라 지금 그 보고서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네. 사이트 안 나오죠? 네. 사이트가 지금 안 나와서. 사이트는 공유 안 하죠? 네. 그 지금 보게 되면 아무래도. 뉴스만 보여주세요. 500만원 간다. 네. 지금 보게 되면 500만원 간다. 네. 라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목표가를 4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네. 어차피 올릴 거 한번 확 뛰어보자.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니까요. 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서. 네. 전자비자 발급이 허용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년 1월부터. 네. 이 전자비자 발급이 되면. 대중 사람들. 훨씬 더, 예, 이게 훨씬 더 이제 편하게. 간편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요새. 네네. 추진하고 있죠. 이 전자비자 발급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될 것이고, 아무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게 되면은 아무래가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500만 원을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그 뭐 아시는 분이. 네. 아모레퍼시픽이 그렇게 잘 나가니까 짝퉁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팔자 이러거든요. 아모르요? 아무래 대서양. 그리고 광고를 중국에 하자. 네. 한국 제2의 최대 화장품 브랜드 아무래 대서양. 그러면은 될 거래. 네, 될 것 같아 왠지. 그럴 수도 있죠. 네,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하여튼 하루가 멀다고. 그, 뭐, 저는 이제 완전히 이쪽에 꽂혀 있잖아요. 네. 주식은 이제 모르겠어요. 주식은 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올라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도 인정하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지금 난리가 났네요. 공식적으로 급수 제한 조치가 들어왔어요. 사상 처음으로. 특히 샌프란시스코 이제 난리가 나서 급수 제한 조치였고요. 지금 보면 지금 잘못하다가 정말 벌금 있잖아요. 뭐 100달러 내든가 뭐 300달러, 500달러 내겠다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굴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 한 번 쓰다가. 그리고 지금 보면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물 부족할 때 보면 예전에 보면 이제 화장실 변기에 네. 뭐 1.5리터 페트병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종 그 뭐라 해야 하죠? 그거를 이제 제한하는 거, 네. 제한하는 거, 그리고 알뜰을 하는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물과 관련된 거가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움직이는 게 없다. 우리는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요. 그래서, 그게 한테 언젠가 훅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린 CGW 이런 거, ETF, 이게 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냐. 모르겠습니다. 뭐 제 혼자 생각이니까요. 시청자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올라가는 것들이 저런 것들이 올라가죠. 삼위각기가 또 다시 올라갑니다. 삼위각기 가야죠. 네. 아무래가 500만 원인데. 아무래가 500만 원인데 삼위각기가 네. 뭐 죄졌어. 그러니까요. 못 갈 거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쪽들이 이제 시나리오가 확실하냐 네. 아니냐 이걸로 이제 갈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제약주. 그다음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아침에 이 식음료 관련된 쪽들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네. 뭐 지금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사조 시푸드 대상도 올라 사조 시푸드 대상 완전 작년에 제가 5천 원일 때 이 5천 원대 사조 시푸드 얘기했다가 네. 용 바가지로 먹었었죠. 안 가서. 어, 제가 디스했죠. 네, 사조 시푸드도 지금 12,300원 이렇습니다. 네. 사조 시푸드.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쪽들. 네. 지금 사조 그룹이 엄청나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뭐 대상, 뭐 오리온, CJ제일당 할 것 없이 네. 일단 중국에다 뭐 한다. 그 다음에 풀무원 대표적인 건데 네. 사실 풀무원은 중국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왜 그걸 자꾸 언급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중국 주식이 없어요. 이런 거죠, 뭐. 네,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것 같아. 네. 풀무원이 중국 하기는 해. 네. 근데 매출은 정말 쥐꼬리만큼 나오고 얘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에다가 두부 많이 파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얘네 미국 매출이 중요해요. 해외 매출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근데 지금 시나리오는 최근에 이쪽으로 붙이고 있고 풀무원이 근데 싼 이유는 뭐냐면 풀무원 지금 이 풀무원이라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풀무원 홀딩스입니다. 사실. 네. 얘가. 네. 네. 네. 네. 그리고 네. 풀무원 식품이 이제 상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풀무원 자회사 이제 그 사업회사인 풀무원 식품이 상장하게 되는 밸류에이션 이걸 받았을 때 시가총액이 너무 싼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이 식음료 관련된 쪽들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음료 쪽 같은 경우는 비싸지 않다라는 거. 네네.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도 PER 60배, 뭐 지금 셀트리온 70배, 뭐 이런 식이잖아요. 목표주가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 네. 아니 목표주가 지금 현재 밸류가 아 그래? 올해 아, 정도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와, 많이 네. 올라와서. 많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네. 올해 실적 대비해서 밸류가 막 60배, 70배 막 이러거든요, 다들. 근데 지금 뭐 식음료 쪽은 오히려 싸다라는 논리 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네.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항상 독특한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네. 독특한 시간을 보니까 차트 한번 쫙 보여주세요. 뭐요? CJ&M이요. CJ&M. 네, 차트를 한번 띄워주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항상 뒷단을 많이 보잖아요. 네, 어저께,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또, 그, 제가 무슨 얘기 하려면 영종도 카지노를 얘기하려는데요. 영종도 카지노가 이제 첫 번째 한 거가 이제 파라다이스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외국 지분 같이 갖고 이제 네. 들어갔잖아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국내 기업도 이제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확정된 거가 이번에 GKL 이번에 봤어요? 뉴스요? GKL? 네, GKL 이번에 사업에 그 이번에 허가를 또 받았어요. 네. 그래갖고 영종도 이제 세 군데 지역인데 하나는 이제 파라다이스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지금은 GKL이 땄어요. 그러니까 GKL 51% 지분 갖고 이제 영종도 프로젝트 이제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영종도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냐면요. 그러면 카지노가 엄청 잘 되느냐 지금. 카지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보면 뭐 마카오 때문에 어쩌다 얘기했잖아요. 네. 마카오가 2월 달에 매출이 59% 감소했네요.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 있잖아요. 제주도에 작년에 중국 사람들 입국은 59%가 늘어났어요. 네. 그렇지만 환전 있죠, 환전. 네. 에이, 근데 가서 카드 쓰면 환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카드는 전부 다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카드는 안 되잖아요. 카드깡이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전체적인 제주도 환전은 마이너스 13%였어요, 작년에. 이게 가장 크게 그 카지노 때문에 그렇거든요. 카지노가 입장객은 플러스 3.3% 밖에 안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증가율이 훅 줄어든 거죠. 네. 그러니까 하반기 되면 마이너스 난 거거든요. 예? 그죠? 근데 지금 영종도 하여튼 이제 들어가고 이제 GKL이나 파라다이스 어제 그제 좀 올랐잖아요. 근데 보면, 아세요? 뭐요? 그 제가 얘기하는 거 뉴스 보셨어요? 어떤 거? 제가 얘기하는 거 뉴스 보셨냐고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번에 그 GKL의 핵심이 뭐냐면 GKL의 사업 파트너가 CJ&M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나라 가올랜드만 가신 분은 아 그게 뭐 엉터리잖아요. 근데 마커나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면 쇼도 보고 영화도 보는 거거든요. 그 쇼를 하는 거예요. 쇼. 쇼 사업에 들어가고 먹거리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요. 그럼 CJ 이름이 주요 주주 참여하고 파트너십 위원회 들어갔거든요. 이름도 바꾸겠네, CJ 서커스 뭐 이런 걸로. 아니, 그렇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네. 좋은 거고요. 네. 이제 주식이랑 여기 이제 CJ 이름에 또 하나의 재료가 생겼다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저는 이제 하면 이제 자제분들을 얘기하잖아요. 자제분들 여태까지 보면 우리는 엄청 인기 있는데, 솔직히 먹거리가 없던 거가 그 실용음악가나 공연기획가가 자리가 없었어요. 직장이 없어요, 직장. 그죠? 그러니까 가수, 유명한 가수 되거나 이렇지 않으면 실제로 실용음악회에서 강사하는 걸 제외하면 별로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공연 문화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왜 저를 자꾸 헐리우드 그냐면 헐리우드가 5시간 거리에 라스베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헐리우드가 컸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대중음악이나 그 공연 기획이 엄청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요. 왜냐면 그게 되면 이제 화려한 볼거리들이 이제 막 들어가는 건데 여태까지 해봤자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주위에 그런 분들 있으면 그런 공부해도 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SM 홀로비전인가? 네, 그것 홀로그램. 쪽으로 완전히 베팅을 하더만. 홀로그램 공연해갖고 지금 그런 네. 저 있잖아요, 저 삼성동에 네. 상시적으로 공연을 두 개예요. 그러니까 SM 소녀시대 해외 공연이랑 네. 또 같이 글로벌 투어했던 거 있잖아요. 네. 지금 공연 그 공연비가 비싸. 그러니까 한번 보는데 4-5만 원 엄청 비싸요. 네,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네네. 네, 그리고 그게 돈이 되나? 사람이 꽉 찬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 완전 타운을 형성했잖아요. YG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작년에 그분 적지 않았죠? 아, 적지 않았어요. 예, 네, 투자를 많이 적지 않아요. 왜냐면 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CJ E&M이 또 하나의 재료가 있다.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 우리나라 특히 공연 계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엄청 예전에는 솔직히 그거 음악하고 하면 아주 유명 가수나 그 연주자 아니면은 솔직히 그 자기 좋아하는 음주 가무하는 데만 많이 하잖아요. 네. 예,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일자리 엄청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해서 뉴스 찾으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외로 나중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